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예수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훔쳐갔습니다. 예수는 교회 편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 편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훔쳐가서 예수를 교회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얘기가 언제부터 나올까요? 구약에 나옵니까? 자, 퀴즈 해볼까요? 구약에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묻어가기 없깁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오래전 예언자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온 약속입니다. 약속. 이사야는 어떤 새하늘 새 땅을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새하늘 새 땅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창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창조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예언은요, 이사야가 정말 줄기차게 해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사야는요, 어느 꿈까지 꿨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이방 모든 나라들이 시온산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 비결은 뭐야? 라고 물어보기 위해 달려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좀 특징이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돌아가셔서 이사야 65장과 66장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두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넉넉한 수명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에 맞는 시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자손을 두는 삶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집이 있고요, 넉넉히 살 수 있고요, 많은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죠? 돈을 많이 벌어야 이루어지나요? 내 능력이 출중해야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누구라도 삶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친히 창조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그게 속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히 오지 않아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능성을 포기해버렸을까요? 신약으로 넘으면 어떨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아닌 신약성경에 나온다. 요한계시록 아닌 신약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더하게 없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여겨지죠.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서려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은 정의와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태도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감으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가슴 뜨겁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뭘 얘기할까요? 너희는 형제간의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의 태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새하늘 새 땅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삶의 자리를 얻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가진 정의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공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계시록의 저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큰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서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환상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 눈물 나게 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고 슬픔이 가득한 곳이고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고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고통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석가의 이해를 우리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고통이 찾아온다 그랬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찰은 예, 기독교의 성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나요? 왜 눈물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죠. 그 필요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빼앗아버리면 모두에게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 눈물들,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평안히 살 수 없는 땅, 누구도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땅. 여러분,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 땅의 모습을 하늘이 정당화한다고 말하며 땅과 하늘을 갈라놓는 종교 권력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눈물 흘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집이 찾아옵니다. 왜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요? 예배 잘 드려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으므로 눈물 닦아주려고, 죽음 없게 하려고, 슬픔 없게 하려고, 고통을 없애주려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누구라도 삶의 교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청년들과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 먹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전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것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조심히 가세요. 편히 가셔도 돼요.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가세요. 제 친구예요, 여러분. 네. 네. 다음 주는 예배 바뀌어 있습니다. 오세요. 네. 가세요.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중창단. 예. 소프라노 테너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전 것들이 사라지는 방식은 뭡니까? 이전 것들이 사라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옴으로 이전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지나가면서 올 한 해 히트한 것들 막 뜨죠. 원래 연말이 되면 연말 가까울수록 연말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나는 법이잖아요. 영화 중에 어쨌든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퀸이 갑자기 20대부터 10대부터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저도 20대 때 퀸을 들으며 자랐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Under Pressure라는 노래 아십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서 거기 Under Pressure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제가 먼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가사 이따가 소개할 건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중압감이 나와 너를 짓누른다. 중압감은 건물을 불태우고 가족을 갈라서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는다. 네. 한번 음악만 한번 플레이 해보죠. 네. 네. 나올 겁니다. 멈추고 네. 네. 가사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네. 가사 내용을 좀 중략을 해서 소개할 겁니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가사를 한번 영어로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중압감이 너와 나를 짓누른다. 중압감은 건물을 불태우고 가족을 갈라서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리에 쫓는다. 가사 내용이 진짜 한번 잘 들어보세요. Speech. 그런 걸 계속 들으면서 이 내용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를 중압 압박하는 것들. 좀 중략했습니다. 노래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계속 떠올리지만 그건 갈갈이 찢어져 있어. 왜지? 질문을 던져요. 사랑을 계속 답인 것처럼 떠올리지만 사랑은 그 갈갈이 다 찢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사랑을 줄 수 없을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한물간 단어이지만.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들어 그냥 영어 가사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멜로디 뭐 좋은 노래였죠. 그냥 가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뛰어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계속 떠올리지만 그건 갈갈이 찢겨져 있다. 왜일까? 광기는 비웃고 중압과 말에 우리는 금이 가고 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을까? 사랑은 한물간 단어지만 밤에 끝자락에 선 사람들을 돌보는데 여전히 필요하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 이건 우리의 마지막, 여기는 댄스라고 했고요. 몸부림이야. 이게 우리야. This is ourselves. 우리다. Under pressure. 억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압은 37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37년 전 노래예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실행을 말하죠. 왜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한 번 더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사랑의 실행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죠. 사랑을 베푸는데 주저합니다. 환대를 베푸는데 주저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끌어안아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 사랑의 실행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였을까요? 패배 아니었을까요? 패배. 근데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under pressure의 상황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대할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베드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전 것은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어디서 쓰여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의 길에 소망을 두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실망하고 절망한 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을 방법은 단 하나죠.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 사랑,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즐겁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2018년을 떠나보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이 여러분 이제 지나가 버리도록 합시다. 그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삶의 자리를 얻게 되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이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희망합시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것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그냥 오세요. 예수가 언제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냥 오십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로 찾아오세요. 우리도 그냥 가는 거죠. 우리도 그냥 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등 토닥거려주면 안아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저 자신을 성찰해보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결정적인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언더 프레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전 것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 새 땅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